Hops News.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노코드 로우코드 특강 프로그램 참가 신청 안내입니다. 접수기간은 11월 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은 11월 8일부터 4주간 진행되며 한양대학교 학부생은 누구든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2024 채용연계형 MSP 솔루션 아키텍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11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전공 상관없이 내국인 미취업자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 메가존 클라우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재개발처 현장실습 지원팀에서 현장실습 실습학생을 모집합니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지원팀을 통해 모집된 기업 및 공공기관, 연구소 등입니다. 장학금은 소정의 교육 이수 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8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42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18.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독감 유행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독감과 함께 콧물, 두통,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 유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블룸버그는 4인 가족이 6일 동안 미국 올란도 디즈니월드에서 여행하려면 최대 4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돈이 드는 이유는 입장을 위한 기본 티켓 가격만 한화로 약 460만 원에 달하는 데다 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추가 비용이 또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고객들이 지출을 줄여 올해 디즈니월드 방문자는 1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디즈니 경영진은 최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저렴한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3배나 많은 금액으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와 같은 해커 집단이 핵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이 패널의 분석입니다. 이는 일부만 현금화돼서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익 북한 외무상은 무기 거래 우려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외도하면서 따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10월 3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